나 조금씩 너의 옆에 너무나도 떨린 걸 너무나도 좋은데 나 이제 널 안아볼래 너무나도 멋진 너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조금씩 너의 옆에 너무나도 떨린 걸 너무나도 좋은데 나 이제 널 안아볼래 I love you I need you 이대로 영원히 너의 품에 I love you I need you 이렇게 네가 좋아서 만나